화려했던 모든 게 날 유혹하듯 띄어진 그것만이 세상에 전부인 줄만 알아서 거칠어진 손 해답을 찾기 바쁜 눈 말라가는 내 입술 끝없이 이어진 이 길 우린 조금 더 멀리 더 멀리 어둑한 이 길을 따라 Running, I'm running Chasing the sun 긴 하루를 결국 모두 끝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내게 문득 답을 대묻듯 네 멋대로 가 굳이 멈추지는 마 방향 따윈 지지 마 헤맬수록 목이 타 yeah. 붉게 물든 데서 넘어 오아시스 찾아 나서 조금 더 멀리 더 멀리